많은 것은 필요 없어. 가는 밤 속 내 밤은 비포. 내가 걔 있다면 난 비타민조차도 필요 없어. 비싼 차도 탔어. 비트가 나의 버스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가시지. 오늘 내게 힘주는 코쳐. 널 뻗어버더엔 진정한 친구. 바다 같은 인구 속에 찾은 독특함의 진주. 비크는 내린 채트밥을 먹을 것. 이것저것 그래도 폭식은 절대로 좋지 않은 것. 소고필 때도 똑같은 태도. 절도 애매로 제대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 바로 진정한 힙합의 러버가 갖고 있는 버터 가수. Spread the love like 가수파. 아스팔트보다 튼튼한 문화로 전진하는 난 너만의 든든한 두 발로. And I'm the MC, DJ, tag a B-boy. 마치 너늘 같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지. 나를 마치 친구, 주르르 흘러내리마진 절대 부끄러워.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 힙합 인구 전부 너의 background. 가끔은 책을 버리고 헤드폰에 볼륨 업. 절대로 나쁘지는 않아. 수학노트 속 수많은 공식들 라임으로 지원하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아. 그걸 버릴 때는 소울하게 밤새 chilling my darling. Every night party tonight 즐기는 삶 힙합 부품 꿈에 점점 더 날아오르 내 맘. K to the high. It's a big night, doing it live and it's simple. 그 작은 심표 없이 달려가는 people just stop. 삶의 한 문장이면 우린 느낌표. 너 디투어 행복은 항상 지름길로. 뒤길로 필요없는 것들은 모두 버리고. Too many questions in this world. Hey, can't you see? Let your melon remember Lennon. Let it be. High and low, oh my flow. 바람 타고 날아올라서 두 발을 벌리고. 너무나 답답하기만 한 일상 속에 반전을 위해 소울 찾아 떠나는 내 맘은 부푼 풍선보다는 풍선 속 산소보다 더 신선하거든. 그보다 아름다운 내 맘은 그 이유는 넌 이미 힙합이란 놀이 공원 속에 있거든. I'm never gonna stop. Drop in this sound.